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김상균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잘 아시죠? 바울사도가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면서 10절 이하에는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알려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박해받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등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 환난 중에 참는다는 것,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 이 말씀이 지금 제게 필요해서 감동이 됐겠죠.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당신이 직접 다 갚아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는 그 사람들과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환난 중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참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은혜 나눌게요. 시와 그림이 노래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할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원히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고백했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환란 중에 이 참지를 못합니다. 더위가 환란이신 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뭐 상황뿐만 아니고 마음속에도 이런 어지럽고 좀 번민 이런 게 있으시죠. 그럴 때 누군가 곁에서 좀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버럭 하는 그런 성격. 뭐 저도 그렇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 중에 참으며 나를 못살게 굴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이런 사람들 환난 중에 참으래요. 우리 주님이 참으랍니다. 화목하길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래요. 그것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꾹 참아보자고요. 눈칠끈 감고 주님을 믿으면서 참아보자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8월 5일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실 텐데요. 서머 스페셜 3주차를 맞아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어떻게 더 풍성한 은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빨리 신청하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 이제 두 곡을 전해드리고 광고까지 함께 하실 텐데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8월 13일이죠.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저희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열리는 세미나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장혜영 사모님과 함께하는 엄마 마음 키우기라는 제목의 자녀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새학기가 이제 8월 말부터 다시 시작되잖아요. 아이들만 학교 가면 땡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 그냥 그저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인생의 크기를 그래서 그 비전으로 키워가는 아이가 됐으면 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실 텐데 그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자녀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장혜영 사모님께 배워보시고요. 자녀들과 같이 와서 자녀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크기를 키워가는 법을 이 시간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생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고 자리도 얼마 없기 때문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예, 자녀라고 두 글자 쓰시고요. 성함 그리고 몇 분 오실지 남겨주세요. 대표자 성함과 몇 분 오실지 꼭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 받아놓고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뒤늦게 신청하시는 분들 못 오시잖아요. 꼭 오실 수 있는 분 신청하세요. 토요일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저희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리니까요. 신청해 주십시오. 자녀라고 두 글자 쓰시고 초등학생 이상 되는 자녀들이면 같이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남편분과 아니면 아내분과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셔서 꼭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10명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시작인데 늦지 않게 끝나요. 딱 12시면 끝나니까 시간 내셔서 함께 해보시고 기도하시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라고 50원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남기시고 참석 인원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반성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줌 있는 사람이 일어나 이어집니다. 광고까지 전해드릴게요.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대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없어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라는 은혜의 사연들 남겨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이런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 마차를,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독 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 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0일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드립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종훈 목사님의 저서 열왕기서 성경공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2357님, 날씨도 덥고 그래서 자꾸 짜증만 나요.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도 더운 이 여름,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름다운 마음 갖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자고요. 참읍시다. 예, 환난 중에 참는 것. 아니, 더위가 환난이더라니까요. 밖에 나가서 오늘 제 선배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밖에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안 나가고 싶다고.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이 더위가 환란이거든요. 그렇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뜨거운 여름 또 하나 하나님의 승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암 투병 중임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이 권사님을 위해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와,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비결은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확신이 있어서겠지요? 와, 그 권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꼭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할게요.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은혜를 전해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오프닝에 환난 중에 참으며 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 어떤 불화 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화목한다, 화목하자, 화평케 하는 은혜, 이런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 다시 한번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화목할 만 해야지 하죠 라는 그런 안타까운 원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은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신지의 음성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3집에서 돌베개 전해드릴게요. 두 곡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신청 찬양 기다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얼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님 주소서.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새비라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배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배들 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거의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에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미라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배인 곳에 나의 눈물 보였노라.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 이제 베델베리라. 여러분도 여러분 계신 곳에 돌단을 쌓아보시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도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 단을 쌓아보세요. 그렇다면 참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또 도와주시니까요. 그치요? 계속해서 비전이라는 찬양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금요일 금요기도의 찬양단인데 연습을 아직 못하셨대요. 8166님 지금 방송에서 나오면 따라 부르면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비전 전해드릴 거고요. 자, 이어서 쿠션님 진짜 신청하면 틀어주나요 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틀어준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다림질까지 하니까요 땀이 줄줄줄 흘러요. 꼭 듣고 싶다면서 오신실하신주 신청하셨는데 복음성가도 있고 찬송가도 있어서 찬송가로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곡 전해드릴게요. 예수전도단의 비전 그리고 김광현의 음성으로 오신실 하신 주 두 곡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앞에 모여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면 어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노력. 장혜영 사모와 함께하는 자녀 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자녀 교육 세미나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극동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교양 양육법의 장혜영입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욕심, 열등감, 상처, 상한 마음 이런 것들이 먼저 회복되어야지만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키워간다면 자녀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인생 크기를 키워갈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마음을 키워볼까요? 무료로 진행되는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는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극동 아트홀에서 열리며 초등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카톡 무료 문자로 자녀라고 쓰신 후 출석교회와 참석 인원을 보내주시면 신청됩니다. 장혜영 사모와 함께하는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에 자녀와 함께 참석하셔서 자녀의 인생 크기를 키워보십시오. 자녀교육 세미나가 다음 주 토요일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극동 아트홀에서 열리니까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막차를 타실 것 같은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자리 아직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돼요. 자녀라고 쓰시고 초등학생 이상 자녀들과 함께 오셔도 좋고요. 나들이 삼아서 세미나 듣고 또 주변에서 점심도 드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싶으신 분들, 또 부모로서 뭘 먼저 준비할 것은 없는지 알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자녀교육 세미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전반부에도 많은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자녀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몇 분 오실지 그리고 성함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297님, 아, 오늘 좀 움직였더니 이리 더울 수가 없어요. 땀이 비 오듯. 참, 며칠째 계속 그렇죠, 지금. 땀이 비 오듯 탄다. 너무 덥다.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 마음을 한번 이 더위를 이겨내면서 주님을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조선일님, 휴가 다녀와서 업무 복귀했는데 더우니까 다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겠죠 하셨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히려 더워서 재충전됐던 게 벌써 없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저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을 또 시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이슬님, 조금 더워서 조금 덥다고 에어컨을 트니까 그래서 더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대요. 우리가 조금씩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우니까 선풍기 바람으로 안 되는 건 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견디자고요 하셨죠. 오늘의 끝찬양입니다. 아침에 딸과 함께 조금은 다투셨대요. 그 딸의 마음이 다쳤을까 봐 걱정이 되시나 봐요. 8621님. 딸아, 엄마가 미안해 하셨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끝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가운데 너무 덥다고 불평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주님께 가세요. 교회는 조금 시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 만나시고요. 가지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기쁘게 만날게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